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후에 만나는 음악 카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우리 제니님께서 복귀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하셔가지고 몸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 월요일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니님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니님이 빨리 몸이 회복되셔서 내일은 주인장으로서 이 음악카페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음악카페는 다양한 음악으로 사실 많이 채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오늘은 드라마 이전에 드라마 유행했던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많은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삽입됐던 노래들을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드라마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 예전에 영화 김민종 씨가 이제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물론 표절 논란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노래 자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았던 노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기천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종 씨는 사실 그 가수 활동도 인기가 많았지만 또 우리 배우로서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근데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사실 좀 많이 그렇게 빛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좀 인기를 좀 끌었죠. 그래 나중에 이제 점점 오면서 이제 물론 주연에서는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 청춘 스타 하면은 김민종 씨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정말 그 높은 시청률과 함께 당시 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극찬을 받았던 가을 동화. 송소원 씨하고 송혜교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되게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렸던. 제가 이 당시에 아마 여름 때 휴가를 그 강원도 화진포로 갔었는데 거기 근처가 마침 또 이 가을 동화 촬영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이 딱 서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창 이 드라마 할 때는 사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가 아시는 분들이 이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거의 사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영상미도 꽤 좋았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나왔던 주제곡 그 정일영 씨가 부르신 기도. 이 노래는 정말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도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라마 삽입과 같은 드라마였던 가을동에 나왔던 리즌. 이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곡 연속 띄워드릴게요. 하지 말아요. 나의 눈을 보아요. 온 세상, 하얗던 그때의 약속이 잊었나요. 왜 날 포기하려고 노래가 정말 좋잖아요. 네. 또 드라마도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추억이 떠오르는. 이 당시에 젊었던 분들이나 이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 어떤 중심? 중심이라 말하기 뭐하지만 한창 이제 활동을 왕성하던 시기에 있던 분들은 아마 각자 자기 감정이입을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조장혁 씨 노래를 좋아하는데 특히 그 조장혁 씨의 러브송이라고 드라마 명랑소녀 송공기 장나라 씨하고 장혁 씨가 나왔던 이 드라마의 이제 삽입곡인데 조장혁 씨 보이스 자체가 되게 그 뭘까 중독성 있다고 할까요? 되게 호소력이 짙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그 드라마 별을 쏟아의 OST도 In My Dream도 조장혁 씨가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러브송도 또 색다름의 그러니까 밝으면서도 또 짙은 음색을 가진 그런 노래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페인 남백병이와 성계방송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는 음악카페입니다. 오늘 제니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제가 임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뉴질랜드 지금 날씨가 상당히 그 감기나 이런 이렇게 몸살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일교차 뭐 이런 표면상 느껴지는 것도 되게 상당히 크고요.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외부 활동도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도록 적당히 집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 하고 또 음식 좀 골고루 먹고 섭취를 하시고. 그러시면 그래도 조금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주말이 오기 전에 되게 상당히 그 목이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좋지 않았었는데 그날 이제 계피가루 꿀이랑 같이 타서 이렇게 먹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한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저희 spm.tv.kr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사연 편지함이라든지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노래를 남겨주시면 또 같이 소개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처음 시작하는 날은 항상 그 주말에 어떤 피곤함이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월요병이라고 하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을 월요일을 없애고 화, 수, 목, 금, 토, 토, 일 아니면 토, 일, 일 요렇게 하면 좀 어떨까? 아니면 토, 일, 톨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이 쉬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왠지 일요일이 더 피곤하잖아. 일요일 자고 바로 그냥 가니까. 아니면, 반요일. 이래가지고,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는 이렇게 출근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물론, 엉뚱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여유를 갖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돌켜보면은,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방영했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밀레니엄이 왔다 해가지고 이제 한창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되게 문화적으로도 좀 많았었는데 2000년은 오면서 어떻게 된 게 이게 조금씩 이게 변화를 가지면서 큰 변화를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맺혔던 또 그 뮤지션 중에 한 명이죠. 서태지의 아이들. 저는 사실 유행할 때 사실 서태지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왜냐면 제가 음악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음치다 보니까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지를 않았었어요. 특히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근데 저랑 같은 시기에 같이 보냈던 친구들은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극찬도 하고. 제가 음악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니까 사실 잘 모르지만, 세상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니까, 리메이크 한 작품을 또 들어보니까, 괜찮다.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은 누구나 조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되게 좀 과감한 시도였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태지 아이들의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교실이대야.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좀 통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태지 아이들이 부른 교실 이데아와 또 이걸 편곡해서 불렀던 국가스 때는 하영일 씨가 불렀던 우리 음악대장 목명관에 나왔던 그 교실 이데아와 두 곡을 같이 듣기에는 너무 똑같은 곡이라 원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둘이 색다른 맛이 또 있더라고요. 서태지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교실 이데아.

내 사랑이 나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 이런 날 이해한다면 조금만 나다 온다고 해도 나 용서해. 잠시만 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내 눈을 가려도 너는 있었고 함께 해서 아파 저희 SPM 남편이 선교방송은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성도 여러분도 함께하고 또 호주 또 바누아투 피지 등 각 남태평양 선교 지역에서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카페는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K-POP뿐만 아니라 팝송 여러 가지 다양한 가스펠 할 것 없이 정말 신청하면 신청해주는 그대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듣고 싶다 이 노래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장래 구분 없이 저희는 뭐가 됐든 다 하니까요. 예. 신청만 해주시면 한다. 물론 이제 아주 나쁜 음악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음악에 뭐 나쁘다 안 나쁘다 이게 뭐 따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정서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SPM의 음악 카페에 정말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경화 씨의 나에게를 초대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겐 제진님께서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하는데 정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재미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또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니께서 그 출장 중에서 카톡으로 저희 그 방송 우리 청취자 유저분들에서 남겨준 메시지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미리 공지를 못 드리고 여러분 급작스럽게 이제 출장차 지금 호주를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방송에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그래도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사연과 신청곡을 같이 주시는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내일 꼭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을 주셨네요. 제니님께서 도원경 씨의 다시 사랑한다면. 제가 제니님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Yeah. 제니의 음악카페 불쑥 찾아와가지고 오늘까지 진행을 했던 봄비드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제니님께서 딱 등장하실 테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5시가 되면 찾아와서 제니님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제니님께서 쭉 음악카페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또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제가 밖에서도 항상 들으면서 함께 하니까요. 우리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한 달 내내 꼭 채우는 그런 행복감이 있고 또 그렇게 12달을 채우면 1년을 보낼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을 하기 전에 친구 또 가족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부터 음악으로 꽉 채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할 정도로 정말 날씨가 휘가 쳤다가 비가 내렸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우울하지 마시고 힘차게 정말 날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브 홀릭의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이었죠. 함께 뛰어드리면서 힘차게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볼 수 있게 말아줘.